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. 이런 말 저런 말 어쩌고 저쩌고 뜨거운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. 아, 믿지 마세요. 사랑이란 그런 거 뜨거워서 싫어요. 사랑을 속삭일 때는 꽃이 되고 새가 되고 양이 되지요. 이런 말 저런 말 어쩌고 저쩌고 맹서의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. 아, 믿지 마세요. 사랑이란 그런 거 뜨거워서 싫어요.